땅은 허물어지고 조용히 돌아온 이 자리엔 나 혼자뿐인데 눈 감으면 지금도 옆에 있는 너 그 손을 잡을 길 없어 눈물을 흘리며 떠나리라 잊어야 이제는 사라져간 사람.